우리가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 내용 중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마지막 높아지심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까지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 뭐예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 그 교리와 그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뭘 믿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흰옷입은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제자들이 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들이에요. 세 가지 비유가 25장에 나오죠.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죠. 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오는 비유가 뭐예요? 달란트 비유예요. 각 사람에게 맡은 일을 충실히 잘하라라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그 남긴 그 일에 대해서 계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참신자와 가짜신자를 가리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고 그래야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승천과 다시 오심을 가르치시고 그리스도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시합니다. 뭐라고 그러면서 무시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그 약속 어디 갔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이 창조 때부터 지금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 약속, 거짓된 약속 아니냐?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요, 지금도 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대략 20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200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빨리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마 당대에 오실지도 모른다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직도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것인가? 언제 오시는지 알면 참 좋겠습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내일 오신다는 걸 알면 오늘 절대로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한 일만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100년 후에 오신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할까요? 긴장할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신나게 살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가르쳐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 실패했죠. 실패했습니다. 한 20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일 여러분 다 아시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선교회.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어떤 사람들이 계시를 받았대요. 그래서 10월 28일 재림하실 걸 믿고 160여 교회가 그들의 주장을 따라서 집과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시면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날 오신다고 생각하고 산 위에서 흰 옷을 입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죠. 그뿐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말하였지만 한결같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도 모르시는데 사람이 무슨 수로 그걸 알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예수님께서도 아들도 모르신다고 하시는 예수님도 모르실 일을 어찌 사람이 알겠다고 날짜를 짚고 그 난리를 피냐 말이죠. 재림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어리석지만 이 날이 그 날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또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앞으로도 또 있을지도 몰라요. 혹시 어디서 이 날이다 찝어주시걸랑 그냥 무시하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안다고 큰 소리 칠지 모릅니다. 기가 막힌 논리와 말로 사람들을 혹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요, 마치 노아 홍수 때와 같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홍수가 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평상시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도둑같이 임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언제 오시는지 모르게 오신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때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꼭 오시는데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어요. 신랑 맞을 준비 되셨나요? 아니요, 내일 뭐 해야 될 거 있는데요. 계약해야 되는데 오늘은 안 됩니다. 이러실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냥 말하는 거지만 뭐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다면 우리가 어찌 그거를 막을 수 있겠고 우리가 어찌 그거를 막으려고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늦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을 더디시키는 것, 더디 지키시는 거 아니냐?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왜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라 그럽니다.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우리 가까운 친구 중에, 우리 먼 친척 가운데, 우리 마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이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다. 오래 참으심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왜 안 오세요? 왜 늦어집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겠죠. 무엇보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처럼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세상에 다시 오실까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아는 질문이죠. 왜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셔야 되죠? 심판을 다 가르쳐드렸잖아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 할 이유는 뭡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할까요? 모든 사람을 심판합니다.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심판합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다른 것이죠. 한쪽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요, 한쪽은 영원한 생명의 심판입니다. 심판 자체가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은 영원한 생명의 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다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하셔야 할 일이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를 멸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과 오시면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는요,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처럼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모르게 조용히 오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십니다. 영광 가운데 오시고 만군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왕으로서 당당하게 오십니다. 32절에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불러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그 왼쪽에 세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서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갈라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으로. 즉 34절부터 보실까요?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였는데 그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시게 될 것이니 이 나라를 차지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40절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52문의 하이델베르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 답은요. 네,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가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들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믿는 나는,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이끌어들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안과 위로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괴로움을 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신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4장 16절 17절 그걸 넘어갔는데요. 그 앞에 보시면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조용히 오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실 정도로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오십니다. 호령을 큰 소리로 외치며 천사장이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내시면서 친히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영광 가운데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우리에게 심판은 영원한 축복과 생명과 위로와 안식의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왼쪽에 있는 염소에게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52문 답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지옥 같은 세상이죠.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신다.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지옥은 실제합니다. 저주받은 자들은 존재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라는 것입니다. 4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모든 영혼은 영생합니다. 그러나 왼쪽에 있는 염소와 같은 저주받은 자들은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오른쪽에 있는 양과 같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축복과 생명으로 영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런 점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사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행하는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해야지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보이는 감사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형벌 때, 마지막 심판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가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을 두고서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왼쪽에 있는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들아 영원한 그 형벌의 불 속으로 들어가라.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그 영원한 그 불 속으로 떠나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왜요? 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경고일 수도 있죠. 두려움의 경고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때문에 경고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자인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재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심판을 유보한다는 것은요. 보통 그러죠. 우리가 지금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러시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범하는 즉시 하나님이 벌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벌을 안 주세요. 과거에는 혹시 내가 이런 잘못을 하면 하나님 벌 주실 것 두려워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괜찮네. 그러면서 방자에 행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 진노하실 텐데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괜찮네. 그렇게 방자하게 행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 재림 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말씀이죠.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그리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어떠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그토록 바라고 있는가? 내가 좀 살만해서 예수님 좀 나중에 오시면 좋겠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일도 없고 어려움 당하는 일도 없으니 예수님 믿으면서 복만 받으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적당히 살아도 되겠지. 그러니 예수님 좀 나중에 오십시오. 지금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것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좀 늦게 오셔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빨리 오시옵소서.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것이 내 마음인지, 아니면 그래도 좀 더 나중에 오세요, 이게 내 마음인지. 제 52문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이 정말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하이델베르크 제1문에 말하는 것처럼 사나 죽으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유일한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내 몸과 내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유일하고 진정한 위로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도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왜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비참하게 하고 그 인생을 결국 어디로 이끌어갈지를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즐거우시면요, 이 세상이 살만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걸 별로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처음 답이 이것이었죠.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사실 이 신앙 고백을 작성한 우르시누스나 올레비아누스가 이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 고백을 받던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슬픔과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뭘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지금 당장 슬픔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우겨심을 당하고 죽을 그런 운명에 처해 있을지라도 전에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이 땅을 쳐다보면 이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속박하는 그 세상으로 인해서 온전한 소망은 머리를 들어서 하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지시고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오심은 더 이상 신자들에게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과 영광의 심판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하러 오시는 그 재림은 우리에겐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우리의 기다림 속에 우리의 고대함 속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망해야 되겠죠. 로마서 8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몸의 속량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썩어질, 이 부패한, 그래서 고통과 아픔을 매일매일 당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몸이 고통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된 영화로운 그러한 소망으로 구원을 얻게 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복된 날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이 교리가 우리의 삶을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날이 있음을 바라보고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우리는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값지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시한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람은 절망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삶을 하루라도 가치 있게 살려고 의미 있게 살려고 그렇게 삶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하다고 믿는다면 마땅히 그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리를 우리 마음의 질문으로 삼고 곱씹어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